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을 보도록 합시다. 3절, 6절을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계속 제가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또 계시록 그 끝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2장 18절 1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보십니다. 우리 성 여기 저 수요일 날 기독교 강의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마치 뭘 새로운 걸 배우는 양 대단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독교 강의할 때 열심히 참여하더니만 솔라 스크립트 한다니까 다들 기가 죽었나요? 도망갔나요? 솔라 스크립트를 확실히 어려워하는 분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지금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조금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한 기독교를 가게 된 것, 그 중세 타락의 그 기저에는 원인의 그 바탕에는 바로 이 성경이 무너져 있었고 오직 성경이 또 성경이 없는 기독교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그 구원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으로부터 발견해서 그걸 외쳤지만 그것을 교회 회의가 묵살을 했단 말이에요. 중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옳다고 주장할 것인가? 누가 최상의 권위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루터가 바로 성경이 교회 회의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성경의 권위가. 그러면서 이 오직 성경을 이제 외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성경을 상실했던 시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종교학자들이 있어서 그 오직 성경 위에 기독교를 견고히 세우는 이런 역사가 종교학자들에서 있고 약 100년 넘짓 한 동안의 종교학자들이 털을 닦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오직 성경 위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기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백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이 세상에 불어닥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 거세게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토양을 가지고 있는 이 유럽을 강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너무 거센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세상 정신을 교회가 거스르지 못하고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이 그 시각에서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뭘 제하는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신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합리주의, 또 독일의 낭만주의, 그리고 이어서 주로 독일에서 많이 시작됐네요. 자유주의, 이것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독교의 이 바로 그 본래 기독교를 회복해 놓은 그 성경이 근거해서 회복했던 이것을 바로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수일로 지금 옮겨서 잠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일이 역사 속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 속에 있었고 교회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영향 아래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한 그런 내용들을 행하고 있는 범하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도 바로 그런 위기에 또한 동시에 빠져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믿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행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두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그런데 자신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더 중시 여기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성경에다 결국 플러스 뭘 시킨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사한 사상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갔고 의지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여길 정도의 그런 고착화된 자신들의 그 규율로 행동지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 사상, 더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 계시록은 바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더해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 빼도 그것은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똑같다. 그래서 그것은 더하든 빼든 그것은 다 그 당사자에게 제한거리가 된다.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 놀랍게도 이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중세 시대부터 있기 시작하더니만은 종교에 있기 전에까지 기독교가 서방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더함으로써 성경을 폐하는 그러다 보니까 중세 극도로 타락한 현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이런 모든 그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그래서 엉망인 그런 기독교 현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바로잡고 외쳤던 것이 종교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세운 그 그룹에서 이어서 나오는 교회는 당연히 이제 그 교훈을 삼아서 오직 성경 위에서 기독교를 견고히 하고 그 안에 속한 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행위, 삶을 바로 이 오직 성경 위에서 갖는 것이 당연할 텐데도 역사는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고 나면 앞서서 구원자의 그 감격이 다음 세대에서는 잊혀지고 그래서 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듯이 그런 분명한 그 회복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교회는 그 뒤로 성경을 이제 특별히 주로 빼내는 쪽이었죠. 그때 당시 이성적으로 수용 못하는 걸 빼내고 쳐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 뒤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몽주의로부터 쭉 있어왔던 얘기를 쭉 하다가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실론과 무슨 독일의 합리주의, 낭만주의, 슈라이마하야, 위에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정통주의까지 얘기하고 또 지난주도 제가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배경적으로 지금 현대시대까지 이 오직 성경이 계신교 안에서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그룹에서든지 그 무너지는 현실은 계신교 안에 계속 있었고 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바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이 복음주의는 지금 이 소위 모든 뭐 장로교 무슨 뭐 순복음 무슨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이름 아래 두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 크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에서 이성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난타하고 이 성경 비평을 하면서 다 없애버리는 그 자유주의의 극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성경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기독교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라든가 이 정통파 기독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자꾸 이제 좀먹게 됐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면면이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그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 옹호할 필요를 내게 저들에게 반발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너무 세력이 커져서 저절 지배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신학교부터 신학대학부터 다 잡아먹었고 각 대학들을 그리고 교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만 이제 양육돼서 목사 후보자로 나올 처지가 돼버렸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제 모이게 된 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믿도록 하는 그래서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들 뭐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는 이런 것을 근본 또 fundamentals 해가지고 그런 근본 교리들을 한 글들을 유포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그룹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게 the fundamentals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근본, 근본적인 교리들 뭐 그런 의미로서 그 이름 아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주장을 하고 유포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하듯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fundamentalist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가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뭐 그 The Fundamental을 보냈을 때가 1909년이란 말이에요. 9년, 10년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이 규합돼서 이게 했을 때는 거기에 그런 것 안에서 하다 보니까 배경적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감리교적인 배경, 성결교적인 배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초 오순절 운동이 싹 스파크가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체험을 했다고 하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다 성결교나 이 토양 속에서 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감리교나 이런 데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교단이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본주의 안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근본주의 그 그룹 안에 누가 이제 크게 기여자로 동조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프린스턴의 구학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먹히면서 거기에서 입지를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던 성경을 그대로 종교학자들과 같이 성경을 믿었던 그 교수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찰스 아치라든가 비비 와필드나 뭐 메이첸 같은 사람들이 다 그 계보에 속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첸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여기에 이런 오직 성경에 대한 교리적 이 사람들은 탁월한 지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교수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잡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줬죠. 그 당시에 그래서 소위 우리가 무오성 논쟁이 이제 나중에 뒤에 벌어지게 될 때 그런 것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준 사람, 견고한 이런 성경을 성경에 대한 바른 종교적인 전통의 틀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구학파들이에요. 프린스턴 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까지도 결국 이 근본주의에 참여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주의는 장로교를 아주 보수적인 그런 복음적인 보수 이 장로교까지 다 망라해서 다 이렇게 근본주의 안에 있게 됐죠. 그러나 이제 근본주의가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게 너와 너를 나누고 담을 쌓고 자꾸 방어만 하지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더 세상에 알리고 더 그 말씀을 따라서 문화에 대한 답을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극단주의로 흘러가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근본주의라는 단어들이 서서히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기독교의 자유주의의 그 파괴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 한 지류로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근본주의 그리고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본주의로 나왔는데 사실은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미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익숙치 않아도 이제 뭐 주일 안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어렵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또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단어는 몰라도 그 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기 위해서라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근본주의는 이렇게 쭉 한 기류로 자유주의의 그런 성경을 부셨던 자유주의에 이제 반발해서 그걸 대항해서 이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사실상 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생긴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운동이 또 하나 있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신정통주의입니다. 정통주의인데 신자가 붙은 거죠. 새로운 정통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똑같이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높이면서 성경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다 부정하면서 성경을 높이면서 성경에 나름대로 기초해서 어떤 신학의 체계를 갖는 이 일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륙에서 스위스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사람에 의해서 있게 되죠.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이제 이 근본주의보다는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뒤죠. 좀 더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시간상으로 비슷한 조금 빠르죠가 9년으로 많이 펀더멘탈을 보냈을 때로 시점을 조금 빠르죠. 근본주의가 그래서 이 두 개가 이게 하나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제가 이 배교 시리즈 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성경과 함께 기독교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성경에서 뭐 배교가 있다, 그 배교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배교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 이해하면은 아 이게 좀 더 이렇게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배교 시리즈에서 얘기했다시피 배교 시리즈에서 제가 배교의 전환점으로 계몽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주로 발언되지만 18세기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18세기를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부터 얘기했냐면 사도시대 이후로 1세기 이후로 중세가 뭐 타락했네 어쩌네 해도 그때 당시 서구 사회는 철학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 때부터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의 아주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시작되죠. 막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런 학문적으로 막 모든 것을 가면서 다 난타를 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그래서 이성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뒤로 막 세상은 정말 이제 반하나님적인 현상이 전환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역사가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약 1800년, 1700년 이상이 흐르고 나서야 이런 극적인 전환이 온 거예요. 배교적인 환경이 세상에. 그럼 그때부터 포문 열려서 쫙 가게 된 거죠. 여기에 바로 이게 맞물려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배교 시리즈 여러분들 연계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 환경이 극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 정신이 계몽주의인데 이 계몽주의가 똑같이 아주 파괴적인 일을 같이 교회 안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계시를 부정하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부정하는 본래 종교육자들이 회복했던 오직 성경을 부정하는 일을 이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세기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18세기 정도까지 오랜 세월 지나 여기서부터 더 포문이 열렸잖아요. 이렇게 열렸는데 이때부터 열렸으니까 이제 하나의 뗏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게 뗏이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닫혀지지가 않고 계속 더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배교 시리즈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더 크게 폼을 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여기서는 우선 뒤로 하고요. 이 성경과 관련해서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뭔가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신론 뒤로부터 발화가 돼가지고 독일의 합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유주의가 있기까지는 자유주의는 사실상 거의 그 활동이 왕성했던 활동은 주로 1차 대전 이전까지지만 그 영향은 계속 미쳐요. 그랬던 사상적인 것은 그래도 남아있어 신학교라든가 교수들이 남아서 영향을 다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 이 역사는 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도 다 성경을 빼내는 쪽이었어요. 축소시키는 거. 다 이성에 의해서 고등비평 같은 걸 하면서 이것은 신화다. 이거 못 믿겠다. 이성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런 것을 본문 비평, 무슨 비평 하면서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로 없애는 쪽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의 전환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래도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인간은 진자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역사도 큰 덩어리 안에서 진자운동을 하고 우리 개인도 진자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한쪽에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닦여드는 아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걸 경계하면서 어디로 반대쪽으로 하냐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더 치우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경험상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진자운동을 하는 성향. 그만큼 우리가 똑똑하지가 않다는 거죠. 경험적인 면에서 관한하는 우리가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늙어도 그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나아지긴 하죠. 그만큼 경험에 관한은 우리는 진자운동을 잘하는 그런 존재인데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까 말한 거지 거기에 여기까지 빼내는 운동을 하다가 여기서 딱 하나의 전환이 오는데 이게 뭐냐? 이제 두 개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 운동이 두 개 운동이 나오는데 하나가 신정통주의고 하나가 근본주의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주의는 옛날에 종교자들이 믿었던 식의 성경을 믿겠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경 하면서 정확무원 성경은 여기에 무료하고 그러니까 불오하고 또 다른 말로는 불오하고 여기 그리고 오류도 없다 무화다 이제 응? 여기는 어떤 그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아, 이렇게 그것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믿었던 그걸 그대로 견지한 것입니다. 근본주의가 그 근본주의 초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 정신이 나중에 그것이 극단주의로 흘러서 문제였죠. 그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는 뭡니까? 이 신정통주의. 그들도 성경을 똑같이 회복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외면상으로 성경을 똑같이 높이는 그런 그 이전에 대한 반발로서 한 것이었지. 이 반발로서 한 것은 좋았는데 이 신정통주의는 한쪽으로 좀 더 나가버렸어요. 이쪽으로. 신자가 운동이 폭이 더 컸던 거죠. 그러나 이 둘은 외면상으로는 성경을 높였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었죠. 신정통주의는 성경을 높이기는 했지만은 그 성경을 높이면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이 이해 방식이 성경에 대한 관이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성경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건 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내게 감동으로 오고 내게 거기에 이 사람들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감동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올 때 그때 그것은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경이 똑같이 어떤 면에서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거이다 보니까 전체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래서 결국 성경을 축소시키는 이 문제는 신정통주의도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사실상 성경을 높였다는 면에서 좋은데 종교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무너뜨렸죠. 신정통주의가. 근데 그 신정통주의는 지금도 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근본주의는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여기던 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의 무료성과 무오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무료성과 무오성은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대한 회복은 신정통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개가 일어나긴 했지만은 사실상 근본주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발화되게 되죠. 그러나 근본주의가 점차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리주의적으로 흘러감으로써 대안적으로 거기에서 하나가 딱 등장하는데 그 근본주의적인 배경 속에서 그 대안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금은 그때 당시 처음 자기들이 운동을 할 때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쓰고 주변에서 쓰고 그래서 썼죠. 결국은 그게 이제 복음주의로 오늘날에는 복음주의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에 이제 뭐 빌리그램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주도 세력들이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 대안적이지만 신복음주의는 아직까지 토양 배경 자체는 근본주의적인 그 성경관을 배경 속에 가지고 일단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신복음주의의 대표 그룹은 특별히 이들이 이제 신학교를 플러신학교를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신을 더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그것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타협의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학적으로 인정도 받고 특별히 이 학교가 학적으로 인정받는 학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 신학협회에서 신학학교협회에서 대학협회에서 인정해주는 기준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 태도를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그 집에서 이랬는데 그들과 제일 난점이 이 성경관이었는데 여기서 최소의 타협을 모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무한 것은 부정하는 무료하지만은 오류가 있다라는 이런 수정적인 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타협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이들에게서 나오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복음주의 안에서 그걸 이런 것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무오성만 포기한다면 우리는 평화가 복음주의 안에는 우리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학에서도 인정받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교수들이 계속 꺼내요. 꺼내면서 그것을 주장을 해오는 일을 지금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 나온 글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관에 대한 변화는 이제 미국과 영국 복음주의 심지어 이제 이런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화란이죠. 독일은 자유주의적인 지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에는 가톨릭으로 지배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예 그 이 복음주의인 성경을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중에 화란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 화란의 개혁주의까지 이제 이 시련에 이제 그들이 다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위 이제 무오성 논쟁에 다 휘몰아지면서 결국 어디로 사람들이 기울어지냐? 성경관에 대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하다. 그것이 무료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말한 대로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의 주도자들과 플러신 학교를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영국을 좀 덧붙이면 근데 영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합리주의 신학이 신학대학과 신학 교수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현대적인 성경관이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많은 복음주의 사상가들과 이제 교회 선교사 협회와 SCM Student Christian 뭐 미션인가요? 무브먼트요, 무브먼트. 예. 기독학생 운동 같은 이 복음주의 운동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성경과 관련해서 영국 복음주의는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 SCM 기독학생 운동에서. 그들이 자꾸 이 성경관에서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쪽으로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나와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하나 세운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IVF예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IVF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1928년에 IVF가 세워지죠. 그때 1928년에 IVF가 세워질 때 그들은 미국의 초기 근본주의자들이 특히 구 프린스턴 학파가 하츠나 워필드나 메이첸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관과 같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 IVF가 처음에 그런 성경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영국 복음주의자들도 미국의 신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의 그 주류자들이 타협했던 것 같은 그 타협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성경의 무오성을 믿었던 IVF 출신의 이 젊은 이 학자들이 막 그때부터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IVF 출신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무오성을, 자신들이 믿었던 무오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타협하는, 그런 타협 부정하는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1950년대부터 이제 있게 돼요. 그래서 바로 영국 대학 안에서 또 신학계 안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믿으면 벌써 이것은 신앙이지,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지 학적으로는 이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가끔이 무시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바로 이 무오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무오성을 최소한 묵인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을 이 IVF의 젊은 교수들이, 이제 출신의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 IVF 출신 신학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은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목사들이나 신학생들은 다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거의 다 사서 볼 수 있고 읽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탁월한 면이 물론 많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뭐 F.F. 브루스라든가, 제임스 바, 제임스 던, 뭐 하워드 마샬, 베빙턴, 리차드 프랑스 이런 사람들. F.F. 브루스나 이 하워드 마샬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책도 많이 번역되고. 자, 이들은 모두 이 초기 IVF 정신을 가지고, 원래 초기 정신이 뭐였냐면, 원래 주어진 상태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무호하며 모든 신앙과 생활에 있어 최고의 행위를,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이런 IVF의 초기 정신, 그것을 믿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관으로 인해서 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오성을 침묵하거나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죠. 특히 그들의 좋은 자극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좋은 샘플로서, 좋은 자극제로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정통주의 창시자인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는 성경에는 신적인 것과 이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성경을 구분해서 다루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계에서 인정받게 됐거든요. 이 바르트가 혜성처럼 등장해 가지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모색한 겁니다. 아, 그렇다. 성경에는 인간이 어차피 썼으니까 인간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는 실수라든가 모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오성을 포기하는 것이요. 응? 이런 일을 거기로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신적 기원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인간에 의해 쓰여진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뭐 이렇게 막 배경들을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성경의 신적 영감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구별하여서 학적인 무시를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영국 복음주의 학자들도 성경을 인적 신적 기원으로 나누어서 성경 저자의 언어나 동기, 교육, 문화적인 배경들, 어원들, 막 이런 막 그 헬라어나 고어들을 다 연구하고 연구함으로써 학계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풍토 속에서 존 스타트,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크게 미친 존 스타트 목사도 사실은 이 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되게 잘 이렇게 주석을 하고 복음적인 그런 성경 취지를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접근은 이 두 가지 나눠서 하는 접근을 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성서 유니온인가에서 무슨 성경 개관인가 무슨 책이 하나 번역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홍수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명을 거기다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아직 번역한 것 다 빼버렸어요. 출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에만 나와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 그냥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의 그 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이나 역사적인 문제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인간 저자에서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 문법을 적용했던 것이죠. 존 스타트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즘 뭐 가장 많이 막 쏟아지면 책만 나오면 그 사람 책 영국의 옥스퍼드 이클리프 홀 학장인가요? 지금은 학장까지 됐는지 모르네요. 그 양반이 쓴 책이면 무조건 요즘 문에 하나씩 번역하고 막 서로 출판사들끼리 다투어서 번역하는 알리스타 맥그라스도 이 성경이 무엇을 부인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열심을 내면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미국의 그 신학계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두 가지 나눠서 하는 보는 것은 미국에서도 신학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학교가 그 분위기를 주도하지만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 또한 거기에 같이 가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플러 신학교가 아닌 안 속해 있어도 교수들이 조인하게 됩니다. 물론 플러 신학교의 잭 로저스라는 사람이 뭐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교수였던 마크 놀이라든가 도널드 맥힘, 칼빈에 대한 책을 편집하고 이런 거 주제 편집하고 있던 그 맥힘도 여기에 조인하게 돼요. 이런 식의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칼빈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봤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접근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잭 로저스 같은 사람에게 플러 신학교 잭 로저스 같은 사람의 이제 논문 지도 교수였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화란 개혁파의 그 베르가워 우리가 영어로는 뭐 벌가워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베르가워가 처음에는 화란 개혁파 속에서 성경의 무오성을 굉장히 잘 논리적으로 일단 표면상으로는 논리적으로 잘 논박하면서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버려요. 바꿉니다. 나중에 바꿔가지고 성경에 이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더 복잡한 그 논리로 그 막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우리가 잘 뭐 신학생들이 아는 헬만 리더보스도 이 무오성을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마르카우 때문에 잭 로저스로 이시해서 심지어 뭐 여기 알리스타 맥그라스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굉장한 선생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이 무오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그것을 부정하면서 논리적으로 너무 탁월하게 설명하니까 최고의 대안처럼 이 성경관에서 최고의 대안처럼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바르가와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서 이 무오성 주장하는 이 기존 신자 전통파의 계속 이 그룹을 막 계속 이들이 난타를 해요. 이 사람들 같은 복음주의 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막 합니다. 지금도 그 이 맥그라스 글에는 그게 아주 농후해요. 아주 강하게 그런 부정하는 막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안 머레이는 대학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식의 발전과 노력은 곧 성경에서 신적 계시의 특징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을 다룰 수 있다는 그들의 기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런 내용을 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배경을 오늘 최소로 줄여버렸어요. 제가 막 더 상세하게 갈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최소 지식으로 하고 배경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정도 요 지금 이 배경에서 이들의 원인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수요일을 없앨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욕심은 정말 상세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뒤에 뒷부분은 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신적인 계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말을 하냐면은 일단 그것은 타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동기가 첫 출발이 타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설사 성경 안에 인간 저자가 썼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요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저기 당시에는 모세가 이 그 모세경을 쓸 당시는 이집트의 최고의 그 배경 속에서 지식을 쌓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 최고의 지식이에요. 바울도 그러냐. 바울도 당시에 최고의 지식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부 출신이 베드로를 것도 무식하냐? 무식한 것 같지만은 베드로서를 보면은 영적인 기배 서로가 다 교육 배경 있고 성격과 다 있지만은 자기 것을 쓰고 있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인간이 각자의 그 어떤 것이 예, 특성들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와 이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 보면 이 둘을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그 둘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도 자체가 너무 인간적인 것이에요. 자신들의 해결책이에요. 학적인 해결책이고 그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돌파구지 성경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든 거기에서 신적인 특성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치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을 기록한 저자, 곧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이 다각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성경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말한 바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내용을 그들 안에서 감화 감동해서 조절했다는 면에서 특히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면에서 성경의 그 인간적인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거론한 이 사람들 여러 거론한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한 사실을 제가 그들의 어떻게 부정했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더 설득력에서 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지만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 근데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저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오늘 막 포기할까 말까 막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서 여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누가 이거 이해나 하겠어 막 이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오늘은 그만두자 마. 이거 오늘은 다른 설교 하자 마. 갈등을 하도 대번 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다 없애버리자. 가장 기본적인 흐름만 설명하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들을 내가 상세하지 않지만 요 정도로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경적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경을 오직 성경을 결국 이런 식으로 무오성을 포기함으로써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한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임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토양 그리고 영향받는 환경 그리고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우리 사방이 다 지금 말한 이런 배경 그리고 영향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여기 앞에서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교수들로부터 신학생들과 그들이 다 신학할 때 배우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뭐 종교학자들이 했던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거기를 뒤를 이어서 아까 무슨 근본주의 초기에 체계화돼 이런 사람들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만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화한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딱 믿는 것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계속 이런 새로운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가 없는 이것은 구태의 외나이 보여요. 그리고 이건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새로운 것에는 뭔가 진보한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신정통주의든 아까 말한 그 미국에서 그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식으로 무호성을 부정하는 이들을 자유주의적 복음주의라고 호칭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자유주의적 복음주의가 더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둘러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번역되어서 뭐 목사나 신학생들 심지어 신학 교수들까지도 이렇게 이성적이고 학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더 매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그런 책들을 이런 책들을 다 사서 또 읽어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다 최근에 지금 살아있는 아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가하지 않아요. 지금 거의 이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교수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 외국에서나 영국 자체에서나 그런 거 가끔 나오는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신도들이 압니까? 신학생들이 뭘 알아요? 아직 모릅니다. 목사가 돼도 아직 몰라요. 한참 빠져보고 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나중에서 아니었네? 이렇게 알 정도이지 쉽게 익혀지지 않아요. 특별히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역사적인 이해가 깊은 사람이에요. 아주 깊진 않지만 그 지식이 종합적인 많은 지식을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알리스터 맥그라스 이런 사람은 그의 기저에 바르트의 신학적인 이해가 관점이 깔려 있어요. 이 사람은 바르트주의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주의의 학계의 이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칼 트루만이라고 하는 아버딘 교수였다가 지금 아마 미국으로 가서 교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 교수는 1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12년 전쯤 되겠네요. 과거 정통신학이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는 현재 복음주의 학자들의 책 속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졌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 학자들의 책에서는 옛날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권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우리가 아나요? 뭐 성경 얘기하고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막 인용하면서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없어요. 설사 언급이 된다 해도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적 개념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첨예한 문제에 대해 무조건 침묵하는 식으로 일관한다. 또한 찰스 하지, 워필드, 칼 헬리 등에 대해 공격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칼 헬리가 신복음주의 때 처음에 주창했던 그 교수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기자 출신으로서. 근데 이 칼 헨리가 이 성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써요. 방어를 많이 하고 많이 방어를 하면서 이 무호성을 부정하는지 아닌지 여기만은 좀 아주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또 신복음주의와 개혁주의 또 중간쯤 선 것처럼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경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한 것 때문에 칼 헨리를 여기다 언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런 현상이 보여주는 가장 서글픈 요소는 복음주의의 원로 그룹 안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려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후배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트루만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서는 분명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노리라든가 우리나라의 책 번역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플러신학교 교수인 잭 로저스나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사람을 특별히 의식하고 했을 거예요. 되게 이 세 사람은 성경의 무오성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한 그 프린스턴 학파의 교수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느니 뭐 그들의 견해는 이성주의 산물이라느니 또 합리주의에 빠져서 그런 주장을 한다느니라는 이런 비난을 쏟아놓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그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뭐 여러 가지 설명하시지만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이 신정통주의 주관적인 경험을 영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들을 이성주의자로 합리주의자로 보는 이런 좀 왜곡된 전제와 판단이 이들에게 있다고 봐요. 특별히 이성을 사용하는 이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예,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이성주의자가 되고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성을 사용한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또는 뭐 이성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너무 신뢰해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문제이지 바르게 사용하는 이성은 오히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 모든 저기 슈라마크나 이 뒤로부터 이 낭만주의나 이들이 맹점이다 뭡니까? 이들이 이성을 사용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실존주의도 그렇고 그걸 경시하는 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직관과 느낌과 감정을 중심적으로 흘렀잖아요. 그 오늘의 다 생각대로 해, 어? 느낌대로 해. 네 느낌이 맞아.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시대야말로 이성을 너무 사용 안 해서 탈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이 다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아리스토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 대단히 영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부정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그 이성주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결국 신학교를 중심으로 곧 신학계 학자들은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이런 현상은 곧 성경 무오성을 타협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학계에서 주로 하기니까 교수들이 보니까 논문을 가르치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이 목사나 신학생들이 하니까 그러면 영향을 받고 이들이 가서 또 목회 현장에 가서 함으로써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 이들의 학자들의 목소리는 시간이 좀 걸리고 물론 책을 통해서 빨리 전달될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전 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들이 교회로 그들은 이런 사상을 결국 전이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국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저 진리를 포함하는 책, 개연성 있는 책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주범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우리는 이미 그 현실을 교회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이런 일 때문에 어둡게까지 여겨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음으로써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서 가르치고 믿지 않으면서 이제 성경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들의 그 사상에 따라서 성경이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일관성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주관적으로 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현상과 열매들이 이렇게 결국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주의 안에서 오직 성경이 무너진 이 현재 현상은 무엇성을 부정함으로써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복음주의 안에서 무엇성이 무너진 한 축으로서 제가 요걸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성을 부정함, 교수들을 학계의 중심으로 해서 이 무엇성을 부정함으로써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이 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성을 부정함으로써만 오직 성경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복음주의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아주 상세히 할 내용인데 그냥 바로 간단히 끝내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언운동이에요. 바로 이 예언운동을 위시해서 새로운 계시를 운운하면서 성경에 뭔가를 더하는 은사주의적 신비주의의 계보 속에서 오직 성경이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순복음이다, 오순절 교회다, 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교들이 요즘은 신사도 계보 운동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응? 여기 뭐 난리지 않습니까? 강남에 무슨 예? 교회가 막 갑자기 몇 명이서 몇천 명을 늘어나가지고 신사도 계보 운동하면서 뭐 릭 조이너를 막 사부처럼 여기면서. 릭 조이너는 아주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꽝꽝쩝니다. 완전히. 그 사람 책이 얼마나 많이 벌리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을 자기의 최고의 스승으로 여긴다고 공언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예언운동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성경,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복음주의 안에 또 다른 이 지류로서 바로 이 은사주의적 신비주의 계보 속에서 나오는 이 예언운동, 특별히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더하는 문제는 참 상세히 다룰 것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배교실에서 대충 했기 때문에 이 서론이잖아요, 지금 배경이. 오직 성경이 필요해서 말하는 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좀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필요로 하면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본론에서 얘기하면서 다룰 때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주의에는 분명히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렇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계시를 운운하며 신앙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흔하게 있습니다. 복음주의 안에. 물론 오늘날의 그 같은 현상은 처음에 이 근본주의 운동을 하던 그룹들 안에서 일어난 오순절 운동, 그리고 뒤에서 일어난 은사주의 운동 속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운동은 방언이나 예언으로 전달된 메시지들을 새로운 형태의 계시로 받아들임으로써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어떤 분이 나가니까 교회를 가려고 모르니까 가려고 하는데 성의제 들고 딱 나왔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남자분이 그래서 교회 가냐고 나 교회를 가고 싶다니까 그럼 같이 가자고 자기 교회.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양반하고 조금 사귀게 됐어요. 집에서. 근데 이 양반이 자꾸 예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착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람이 착해요. 그리고 상당히 호의적이고 예의 바르고요. 친절하고. 근데 이분이 예언을 운운했고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도 예배가 지나도 기도하라고 했나? 그런데 그 양반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데 예언을 해버렸어요. 제가 뭐 다 그때 초기 못 들었는데 나중에 물었거든요. 뭘 향해 자기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당신이 예언했다는 게 그런 걸 혹시 내가 귀로 다 못 듣는데 혹시 그거 가지고 있느냐 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언 받은 것이.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 그 영국에 뭐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앞으로 뭔 일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오순절 개통의 교회, 은사주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교회적인 예언, 이런 개인적인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계시적으로 받는 그런 일도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 강남의 그런 교회들을 비롯해서 신사적 운동은 아예 예언 학교를 세워서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예언 운동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그리함으로써 성경보다 그 예언들을 실질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결국 덧붙이는, 더하는 이런 일들. 오늘 본문에서 말은 전통을 더했는데도 성결을 폐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일을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어떤 방송 설교가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많이 그 문제가 야기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자들이 TV를 통해서 막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이제 미국을 두고 미국의 어느 지역에 막 캔사스나 뭐 어디 뭐 지역에 어떤 병이 어떤 암이 나왔다 이렇게 선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적 예언이라고 하면서 해요. 그런 것을. 그것은 이제 그 설교자가 어떤 도시에 어떤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신적 계시로 받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보통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이 나을 거라고 계시를 받았으면 그 치료받는 당사자를 좀 정확히 이름을 말하고, 응? 그가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 상세한 주소도 좀 말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거기 앞에까지만 간다는 거야. 어? 그들이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적은 글이나 책을 보낸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다 찢어요. 혹시나 이거 또 어디 할까 봐. 또 다른 사람을 볼까 봐. 어? 제가 그거 보고 다 찢어버립니다. 왜냐면 그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 읽을까 봐 다 찢어버리는데 어떤 사람 이게 두껍기도 오고 얇기도 오고 한 페이지로도 오고 그래요. 자기가 예언 받았다는 거야. 한국에도 그런 예언 받았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집회했던 신사도 개혁 운동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복종해야 할 예언으로서 막 그 자리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어? 지난번에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홀 같은 데서. 또 요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 강력하게 이렇게 들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음성 듣기 운동 속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점잖은 그룹이 이 사람들은 또 직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오게 마음의 음성 들었다면서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많이 해요. 어떤 선교단체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강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언했는데 당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당신이 같이 동참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기 기금이 3천만 원 필요한데 이게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얘는 이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그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언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여서 우리의 죄를 확신시켜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요. 그러나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 현상은, 또 다른 현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나서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자기들에게 뭘 말씀하신다고 예언적인 어떤 것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이건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서서 목사들이 하고 있고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막 책들, 외국 책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책임부터 껍뻑 죽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국 책 번역한 거, 번역기 때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악스러운 책들이 얼마나 많이 번역되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직통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외의 이 대부분,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그 이외의 어떤 대부분은 내가 그것까지 그 계시라고까지는 나는 말하지 않아요. 직통 계시는 진짜 직통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계시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들이 계시로서의 기능을 자기에게서 하거든요, 당사자에게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만 안 쓰려고 그걸 피하면서 아, 계시가 없다고 했나오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뿐이지 실제 자기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결국 계시로서의 기능을 수용하고 따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복음주의는 빼고 더하는 일을 이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바로 성경을 오직 성경을 회복하고 더 금세기 와서 최근에 와서 더 중요성을 가지고 기초를 세운 이 그룹 안에서 이제는 이 오직 성경을 양면으로 빼고 모성을 인정함으로써 또 더함으로써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을 손상시키는 일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스탄 맥그라스 같은 사람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종교의 이 말이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재해석을 해요.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것만 있다고. 이제 오직 성경까지 재해석해서 자기 이론 기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의 이 공통 분모이고 가장 중요한 토대인 성경에 관한 이 태도에서부터 나뉘고 있고 더욱더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개별적이고 주관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흩어지고 있어요. 복음주의. 서로가. 신앙과 행위가 개별적이고 주관적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오성에 대한 논쟁에, 무오성 논쟁에 대한 반발로서 더 이런 쪽으로 또 신정통주의 쪽으로 막 이런 쪽으로 더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현상,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또 배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마지막 보루인 성경, 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학자들이 취했던 이 견해, 그것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더 달려가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약 20여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던 프란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와 미국을 통해서 복음주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의 숫자가 늘어갈지는 몰라도 복음주의는 강력한 성경관에 있어서 일치된 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이 이 사람이 말할 때 복음주의는 굉장히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을 두고 표현을 쓴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되려면 결코 성경관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주의자가 되려면 성경관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주의의 오직 성경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런 현실은 옛날 독일의 합리주의나 낭만주의나 자유주의처럼 크게 성경을 아주 노골적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깨버렸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났었기서 그때 당시는 그들에 대해서 이게 경계하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성경이 옳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주의 안에서 똑같이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융통성 있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를 못 느껴요. 뭐 솔라 스크립투라를 새삼스럽게 말하느냐, 뭐 오직 성경을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철박한 필요를 못 느껴요. 오직 성경을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어? 우리 다 성경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현실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니까 어?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고 흘러왔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 내가 둘러싸 있구나라고 조금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고 나 열심히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구원과 직결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일날에. 반드시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위험성은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성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피로를 크게 못 느끼는 분명히 절박하게 다시 오직 성경이 회복돼야 되고 오직 성경 위에서 구원과 신앙과 삶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그 위에 세워져서 기능을 발휘하고 이 세대를 비추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오직 성경이 무너짐으로써 성경은 고작 성도들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채워주는 수단 정도나 여겨지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으로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과 행위로서 여기며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그 권세 앞에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생생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저 상대적이고 그저 교훈적인 정도이지 권세 있게 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셰퍼가 한 말을 인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가야 하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그래도 외쳐야 할 소리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으로서 이것을 알고 주장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셰퍼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셰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공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거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센 바람을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오직 성경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얼마나 부유할 수 있으며 우리 신앙과 행위가 얼마나 온전하고 바르며 그 안에서 생기를 가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알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모르면 모른 만큼 못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오직 성경 위에서 그 말씀의 부여함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만큼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과 관계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신앙과 삶도 부유해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신앙과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지 못하면 무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열심을 가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욕구와 그런 자존심에 빠져서 무엇인가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고 뺌으로써 주의 말씀을 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그런 현실이 이 기독교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는 더 크게 범위가 크게 퍼져서 그런 현실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 주여, 이것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알고 하나님이여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위에 서서 신앙과 삶을 갖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